우리나라 각지에서 학생들과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교육에 이바지하게 될 어린이 교통공원이 건설되고 있는 가운데 강계 라선시 어린이 교통공원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공원들이 특색 있게 건설됨으로써 유치원으로부터 고급 중학교에 이르는 어린이들과 학생 소년들이 여러 가지 기재 설비들을 이용하면서 교통안전 상식과 규정을 충분히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